Workbook, Listening Comprehension, Lesson 14. A. Listen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pronunciation. Repeat aloud after each. Each expression is repeated twice. 1.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2. 싫어해요. 싫어해요. 3. 몇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4.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시겠어요? 5.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6. 잘라드릴까요? 잘라드릴까요? 7. 육개장이 맵지 않아요? 육개장이 맵지 않아요? 8. 비빔밥. 비빔밥. 9.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B. Repeat after each phras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ontrast between the two expressions. One phrase in each pair is repeated. Circle the phrase you hear. 1. 주문하시겠어요? 질문하시겠어요? 주문하시겠어요? 2. 맛있겠는데요? 맛있겠는데요? 맛있겠는데요? 3. 내려드릴까요? 내일 드릴까요? 내일 드릴까요? 4. 수고하세요. 쓰고 하세요. 수고하세요. 5. 몇 시세요? 몇 시예요? 몇 시예요? 6. 맛있었어요.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7. 비빔밥 먹을게요. 비빔밥 먹을게요. 비빔밥 먹을래요. 8. 놓아주세요. 놓아줬어요. 놓아줬어요. 9. 앉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앉았습니다. 10. 맵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았습니다. 맵지 않았습니다. 11. 안 잘 거예요. 안 잘 거예요. 안 잘 거예요. 12. 물 더 주세요. 물도 주세요. 물도 주세요. 13.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일 더 하고 돈 더 벌고 일 더 하고 돈 더 벌고. C.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answer the questions in English. 성희 씨, 점심 시간인데 점심 먹으러 안 갈래요? 네, 같이 가요. 어디가 좋을까요? 학교 앞에 있는 서울식당이 어때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깨끗하고 음식이 맛있었어요. 잘 됐네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럼 점심 먹고 나서 커피는 제가 살게요. D.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answer the questions in English.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두 명인데요. 자리가 있습니까? 네, 이쪽으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저는 냉면하고 불고기 먹을래요. 동수 씨는 뭐 드시겠어요? 저는 육개장 먹을게요. 학교 식당에서 한번 먹어보았는데 참 맛있었어요. 마실 거는 뭐 드릴까요? 저는 따뜻한 차 주세요. 성희 씨는요? 저는 그냥 찬물 주세요. E. Listen to the following phrases, which are used often in restaurants. Choose the correct equivalent for each expression. 1. 어서 오세요. 2. 자리가 있습니까? 3. 여기 계산서 갖다 주세요. 4. 어느 분이 비빔밥이세요? 5. 맛있겠는데요? 6. 너무 맵지 않아요? 7. 커피는 제가 살게요. F. As you listen to the following narration, fill in the blanks. The narration will be repeated twice. 민지와 영민은 오늘 학교 앞 한식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한식집은 식당이 넓고 깨끗하고 음식이 아주 맛있습니다. 민지는 비빔밥을 시키고 영민은 순두부찌개를 시켰습니다. 비빔밥에 고추장이 같이 나왔지만 민지는 매운 것을 잘 못 먹기 때문에 고추장은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나서 한식집 옆에 있는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민지는 인삼차를 마시고 영민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지와 영민은 오늘 학교 앞 한식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한식집은 식당이 넓고 깨끗하고 음식이 아주 맛있습니다. 민지는 비빔밥을 시키고 영민은 순두부찌개를 시켰습니다. 비빔밥에 고추장이 같이 나왔지만 민지는 매운 것을 잘 못 먹기 때문에 고추장은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나서 한식집 옆에 있는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민지는 인삼차를 마시고 영민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G. Listen to the dialogue and complete the box. 네, 형제 식당입니다. 음식 좀 주문하고 싶은데요. 배달하세요? 네, 그럼요. 말씀하세요. 여기 냉면 둘하고 비빔밥 하나 좀 부탁합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웨스턴가 895예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세요? 480-2846이에요. 아, 참, 육개장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럼 육개장도 하나 갖다 주세요. 모두 얼마예요? 잠깐만요. 택스까지 36불이에요. 좀 빨리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H. Listen to the questions and answer them in Korean. 1. 한국 식당에 가봤어요? 2.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무슨 음식을 먹어봤어요? 3.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4. 매운 음식을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이 매워요? 5.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으세요? 6. 싫어하는 음식이 뭐예요? I. Listen to the radio commercial and fill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expressions. 우리 식당. 한식과 중국 음식이 모두 있는 우리 식당.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은 어때요? 불고기 냉면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도 와, 맛있다. 식당은 역시 우리 식당이지요. 아침 11시부터 밤 12시까지 배달도 해드립니다. 213-480-9292로 전화해주세요. 올림픽과 웨스턴, 우리 식당. This concludes workbook lesson 14.